우리 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규탄하여 에집트 조선친선협회와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청년조직 국제비서 베르나르드 까토뚜가 18일과 19일 성명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